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인민보안송 군모자 집회가 11일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는 인민보안상 최부일 동지와 강필은 조선인민내무군 종치국장, 인민보안송, 평양시안의 인민보안기관 일꾼들, 보안원들, 내무군 군인들, 정무본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되고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주때없는 비열한들이 거수기가 되어 이번 제재교리를 꾸며낸 것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략적 지위에 우뚝 올라선 공화국의 위상에 질급한 자들이 단말마저 바라게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극단의 군사적 모험과 제재 압박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패배와 최후 멸망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정치와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정의의 결상전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압살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축탕쳐버림으로써 최고 사령관의 내무군 무자비한 다육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